작가님 따라서 시집 가던 길 여기던가 저기던가 복사꽃 꽃게 피어있던 길 한새 저무는 하늘가에 노을이 섰구나. 서방님 따라서 나들이 가던 길 어디선가 저 만취석 벚꽃에 부슬피 울어대던 길 한새 저 무는 하늘